맞춰볼까 하나의 인정 기준에 맞춰 세븐틴의 스케일 쇼 아무래도 조금 특이해도 불을 치고 줄을 튕겨 따따라 따따라 따따라 다 상관없지 이게 클래식 or new 땡또 새로운 조합인 우리 자랑이 비트부터 멜로디까지 믹스 매치가 특기니까 빛의 아마 정상이 돼 세상을 바꾸는 우리니까 뜨거운 함성 두 배로 절대